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한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크신 주님,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인간들이 이처럼 주님 앞에서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고난의 날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사오니 주님께 그 크신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 삶의 이유를 주님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저희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어둡고 혼탁한 마음에 찬란한 진리의 빛을 주셔서 삶의 우선순위가 가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은혜도 가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주님을 향하도록 저희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섯 번에 걸쳐서 계속되어 온 사경의 시리즈를 토대로 하면서 속죄의 마지막 요소인 구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이 영적인, 우주적인, 영적인 세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왔는지를 밝힘으로 신자인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오늘의 이 신학적인 설명들의 근거를 발견하는 것으로 십자가 사경의 대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꼭 나오셔서 이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고 그 연관 안에서 우리 신자의 영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 깨달아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부활절 중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해설해 보자면, 골로새서는 길이는 짧지만 중요성이 길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서신입니다.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 이 골로새서는 하나의 장엄하고 신비한 우주적인 기독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론을 펼치기에 앞서서 먼저 사도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구속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성경 구절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이 두 구절의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명백하게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의 구속에 대한 깨달음이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자면은 여기 13절에 보면은 자, 똑같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과 주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얼핏 보면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똑같은 반복이기는 하지만 건져내어진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동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른 동사 그리고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온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우선 건져내사라고 했는데 이 구절의 히라버 단어는 리사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흐리오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과거형인데 구하다, 건져내다, 이끌어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동사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구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내셨다. 자, 이것도 구원이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도 구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4절에 보면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고 나오잖아요. 곧이라고 한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구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렇죠? 구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기록을 했으니 구속은 곧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두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구속은 구속이고 죄사함은 죄사함인데 그런데 이 구속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데 그 단어가 ten apolutrosin이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단어는 구속을 가리키는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의 동사를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구속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두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두 단어가 하나는 오늘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유래된 동사 아폴리우트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구속하다라는 단어 뜻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아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뜻이고 류트로하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노예 같은 존재가 누군가에 의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둘째 날인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노예가 있는데 돈 많은 부자가 그저 단순히 그 노예가 너무 불쌍해서 자신의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노예의 입장에서는 류트로오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거의 구속하다라고 하는 한글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서 능력으로 이렇게 집어들면 건져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구속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진노, 악한 권세, 시련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건져내는 거고 죄로부터 그를 건져내는 것은 건져낸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단어 말고 성경에서 또 구속을 나타내는 단어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아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요새 인터넷에서 아고라 어쩌고저쩌고 소리를 많이 듣죠? 그게 히라보로 시장 그런 뜻입니다. 시장. 시장 성경에서는 장터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장터라는 단어가 오게 된 동사의 의미는 값을 주고 사다예요. 물건 같은 것을 사오 이런 꽃을 사오기 위해서 돈을 10만 원을 내고 5만 원을 내고 꽃을 사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많이 쓰인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이제 구속의 개념이 있어요. 구속의 개념.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단지 죄와 사망, 권세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오셔야 하는 그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통적인 신앙에서 빗나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느 한 교단에서 커다란 신학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편을 나누어서 논쟁을 했다기보다는 신학교 교수 두 사람이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강의실에서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총회까지 징계로 올라가게 된 거죠. 결과 그들은 그 총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최종 선거를 받고 교회에서 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피와 돼지의 피가 차이가 뭐냐?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우리들이 정통적인 신앙에서 보면 그 사람은 신자도 아니, 그런 사람들은 신자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진정으로 거듭났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돼지의 피하고 예수의 피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는다는 거. 우리들이 속한다라고 할 때 그 구속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제 우리한테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게 구속할 때 이 구자는 구원하다 할 때 그 구자를 썼어요. 속은 뭐냐면 돈을 주고 사올 때에 쓰는 그 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연채 회장을 구속하니 누구를 구속하니 그거는 성경에 이 구속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그렇게 구원한다는 의미와 돈 주고 산다는 두 단어를 기가 막히게 결합시켜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절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리뎀션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돼지의 피가 차이가 뭐냐 그렇게 묻는 그 질문은 뭐냐면은 기독교 교리 전체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싶으면 그냥 죄든 사망이든 고난이든 건져내시면 되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람의 몸을 이렇게 내려보내시고 그걸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겨우 구속해내신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 미개한 원시인들의 신관에나 맞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교리를 믿는 것 자체가 매우 미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오셔서 죄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그냥 능력으로 번쩍 건져서 그래서 그를 이제 좋은 곳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마음에 있는 거든 영혼에 있는 거든 밖에 있는 거든 무엇이든지 간에 건져내어서 나쁘고 힘들던 데서 번쩍 건져내어서 좋은 데로 털렁 옮겨놓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을 어디서 드냐 하면은 출애굽 사건에서 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나름 같이 하였느니라. 자,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둥지에서 파닥파닥 그리고 떨어지려고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 그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엄마에게 오는데 뭐 그게 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석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모든 새들이 새끼를 날릴 때 발톱으로 잡아서 날리는데 독수리는 새끼를 이 어깨 위에다 올려놓고 이게 흔들어도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움직이지만 여기는 안 움직이잖아.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새끼는 발톱으로 엄마의 날개 앞에 부분을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꽉 붙들고 그리고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나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것을 어버나름과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게 독수리 애미가 독수리 새끼를 어버날릴 때에 독수리 새끼가 어미가 능력이 있으니까 업어 날랐을 뿐이지 그 새끼가 어미한테 업히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쩍 들어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도 우리들이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이 이유는 어린 양을 죽여서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이 애굽에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게 바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바로의 첫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도록 되어 있었을 때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게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알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질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나머지 애굽의 모든 전역에 이제 처음 난 것들이 죽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구속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각 집안의 처음 난 자들이 죽어야 했는데 대신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은 구속적인 개념을 가진 구속적 구원이에요. 이 구속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죄와 사망, 악한 권세, 진노, 시련 이런 걸로부터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버쩍 들어서 구해 주셨지만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하루 이틀 되면 돌아올 줄 알았더니 3일, 4일, 5일, 6일이 되고 한 달이 되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아 나섰더니 결국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느 공장에서 말하자면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았으니까 가자.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손해를 제법 큰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얘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네가 여기에서 1년 동안 일해서 우리 회사에 입힌 손해를 갚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노동을 해서 매달 월급도 못 받고 그걸 갚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를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다면 그 아이가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서야 그 아이를 찾아오지 않겠어요? 사망, 진노, 악한 권세, 시련 이런 것들로부터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오시면 되는데 이것이 죄일 경우에는 이렇게 값을 치르고 건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자기를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할 때 류트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14절에서 쓰여진 이 구속이라는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가진 명사다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죠.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구속적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값주고 사왔다면 그게 도대체 그러면 그걸 어디서 사오는 것인가? 구속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종류의 설명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들어오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하나님의 집에 있던 자녀였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우리가 마귀에게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사서 그래서 마귀한테 팔려가서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실컷 일하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죽으신 그 죽음이 마귀에게 그 값을 지불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온 것인데 이것을 곧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설명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 차례 그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것이고 그나마도 안 들었다면 삶과 명복을 빕니다. 삶과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유서 깊고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고부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교리가 전해져 오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교리는 매우 잘못된 교리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굽게 하는 그러한 그릇된 교리인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지도자 루터 같은 사람도 이런 교리를 신봉하였다고 하니 애석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다른 점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 점에 있어서 그 두 분은 중대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여러 차례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를 내가 사왔다, 너희는 값으로 산바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서 우리를 사오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사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마귀에게 가서 예수를 주고 거래를 해서 다시 찾아오고 한다면 마귀와 하나님은 동등한 것이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마귀에게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배상을 내주실지 모르지만 마귀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손해를 입힌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도 그는 비록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놔라 하면 놔줘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든지 대등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론적인 위치를 가진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어떻게 그런 대등한 거래의 관계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거래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팔린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값을 주고 우리에게 사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의 진노를 당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유화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해 하시지 않고는 우리를 사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속성 때문에 지불하신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구속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와 구속이 그러면 이런 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의 구속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속인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부터의 구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으로부터의 구속이십니다. 구속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돈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다시 구해서 사오신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이죠. 우리는 원래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될 당사자였는데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고 있었고 우리로서는 그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주를 받아야 될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율법의 저주는 영원한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지속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선택된 우리는 저주의 죽음 대신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율법의 저주 대신 은혜의 생명을 주셨음. 누구든지 죽을 영혼과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놓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의식으로부터의 저주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제사를 지니는 제사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사의 의식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복잡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의식의 법들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을 때는 정으로 쪼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자들이 생리를 한 후에 얼마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지 남자들이 이러이러한 저러한 행동을 하거나 물건을 만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규례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규례들이 있고 이것은 도저히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규례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의식법들 중에는 섭생과 관련된 것들도 다수 나옵니다.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그리고 음식물을 보관하는 방법과 그리고 전염병의 치료에 관한 많은 규정들도 나오죠. 이러한 특별히 음식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섭생학적인 연구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안 먹으면 몸에 좋은 것이고 자유가 주어졌지만 먹으면 몸에 나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규례의 핵심은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에 해로울 것인데 비늘이 없는 생선을 먹으면 몸에 해로울 것인데 과연 그것이 입증되겠는가? 만약에 그것이 몸에 해로워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정으로 쪼지 않은 돌로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단을 지나다니다가 혹시 사람이 긁혀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오히려 잘 다듬은 돌이 훌륭하지 않을까요? 그런 섭생학적인 질문을 가지고는 대답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이 이 의식의 법 속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오히려 생각하기를 섭생적인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핵심은 그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잡한 규례를 주어서 우리에게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어느 만큼 당신에게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시는 의미에서 그것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율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이 모든 율법의 의식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 율법의 의식으로부터 의식의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 스스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단순한 예배 속에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쳐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이미 구원을 얻을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은 화목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많은 죄를 지었고 주님을 떠났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큰 화목,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께 순종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구원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로마서 10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믿고 우리들이 선한 행실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죄는 우리가 지었으나 저주는 그분이 담당하시고 구원의 은총은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해내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곧 신분으로부터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말하기를 너희가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신분에 있어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들이었고 죄 가운데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책에서 구원하여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신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니 우리는 어디서 살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상태로부터의 구속이니 이것은 바로 속박받는 상태로부터의 구속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는 우리는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쫓겨나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이 죄에 의해 속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잠시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도 잠시일 뿐이고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죄가 속박을 해서 죄로부터 도저히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고 마음도 그 죄로 말미암는 속박에서 해방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끊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 속이 죄에 사로잡혀 사망과 죄의 법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과 그리고 욕심의 종이 되어서 그 노예가 되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살던 그것이 운명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속박들을 깨뜨려버렸었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주님이 산산히 부셔버리셨고 아직은 잔존하는 죄가 남았지만 은혜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의 속박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 수 있는 온전한 신념과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속박의 상태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건져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일로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것을 단지 받아들이기 위한 도구였을 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대신 치루시고 속죄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을 때 이런 놀라운 혜택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얼매인 죄와 그리고 얼매인 사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끌어주시는 것처럼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받은 후에도 미끄러졌을 때 이런 죄의 속박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런 속박의 상태로부터 건져주어 주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디도서 2장 4절 14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불법이 바로 우리도 어찌 한 거 알 수 없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내적 속박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주님이 끌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자유는 사람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종 속에 이치를 하십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자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길,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얼매인 영혼과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끌어낼 수 없는 마음의 속박들을 주님이 벗겨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다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다 죽이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부족하지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 거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간들이지만 미력이 남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분복을 따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자 하는데 이것은 결코 이렇게 할 테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두 교회를 버리고 떠나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보다 그리고 목회자보다 당신 자신의 몸인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당신 가까이에서 당신을 섬기도록 은혜받은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구석구석 교회의 아픈 부분들을 알게 하셔서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충성되게 살아야지만 구원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손짓해도 거기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없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자유롭게 살거라 했지만 주님이 너무나 좋고 주님의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여기서 비록 가진 것 없고 그리고 탁월한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내게 부족한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충분히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는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고난과 시련, 주님을 위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와 그리고 많은 고통, 속의 근심과 밖의 걱정, 그 모든 괴로움들을 통해서 주님의 속성의 어떠함과 그리고 속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지를 배우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질 때도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미끄러졌고 돌아올 때도 제일 먼저 붙드는 것이 바로 이 피 묻은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지만 사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최고이시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아직도 이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인간들입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이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 스스로도 우렁차게 외치지 않기로 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사랑을 안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눈물로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다 버리는 헌신으로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전하는 동안에 듣는 그들은 유익을 얻고 전하는 사람들은 그 전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와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 섬기는 자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남은 날들의 수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길면은 금년이 아니면 내년에, 혹은 10년 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아무것도 그때에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때 마지막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몇 번을 반복해도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사 마지막 시험을 치를 때 마지막 면접관이 강도사에게 물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되게 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때 이 강도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오 주님 하고 그리스도를 불렀어요. 면접관은 당신은 합격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이외의 모든 사랑은 이 세상과 함께 정욕과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승리할 그 날까지 이 십자가를 곧게 붙들고 성도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편의롭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일주일 동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희생이 있었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같이 비천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에게 구속과 자유를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없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주셔서 우리를 주 앞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의 굳어지신 영광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속의 길을 여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이 빗길을 걸어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생명의 날 동안에 저희들이 주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주의 것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부를 주의 것 삼으시고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